나 그렇게 아픈 두 눈으로 내게 말해도 들리지 않아 깨져버린 내 맘 이런 내가 나조차 낯설어 보여 너무 많이 사랑했던 너를 잃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저희 합칠 수가 없는 미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네가 내게 남긴 상처 모두 다 갚아주겠어 하늘이 죄 묻는다면 기쁘게 받을 거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게 보여주겠어 너 때문에 깨져버린 내 심장 달라질 수 없는 걸까 가슴을 찌고 소리 다 물어봐도 또 저희 멈출 수가 없는 미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네가 내게 남긴 상처 모두 다 갚아주겠어 하늘이 죄 묻는다면 기쁘게 받을 거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게 보여주겠어 너 때문에 깨져버린 내 심장 너무 가슴이 아파 너를 사랑하는 일 슬픈 눈물만 남아 지치고 지쳐도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심장이 기억하는 말